8 UBS. Hop Sports. 운동 부족 아기 사자들을 위한 운동 백과사전 Hop Sports. 오늘은 3월 29일 네 번째 Hop Sports 시간입니다. 4월쯤은 되어야 필 줄 알았던 꽃들이 벌써 만개했는데요. 오늘 학교를 오며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 학교 교정에도 벚꽃과 개나리가 정말 예쁘게 피어있더라고요. 봄꽃을 사랑하는 저는 봄만 되면 괜히 기분이 들뜨고 설레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강의실 창밖에 보이는 봄꽃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수업은 듣지 않은 채 멍을 때리고 꽃구경만 할 때도 있답니다. 목련, 개나리, 진레꽃, 그리고 민들레까지 아름다운 봄꽃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저는 봄 하면 벚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도 정말 예쁘고 저녁 시간대 가로등 아래에서 반짝이는 벚꽃나무는 마치 은하수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벚꽃나무에 시선이 팔려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쳐다보다 보니 하얗고 분홍빛깔인 벚꽃나무가 마치 우아한 무용수의 발레복처럼 보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쯤 되니 오늘의 핫스포츠 주제가 발레구나 하는 느낌이 오시죠? 사족이 길긴 했지만 벚꽃을 본 순간부터 이번 주는 꼭 발레를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답니다. 오늘도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레디 고! 엔시티 드림의 We Go Up. Too slow, too fast, so don't control. Pop pop, 넓혀, tempo. 어디서도 기억해 너비. 계속해 똑같이 wild and free. 모두 바퀴 달고 춤췄고 타다가도 바라라, let's go. Yeah, I know. 멀게 보이던 네가 선명해 결국 rendezvous. 좀 더 멀리 날아보려고 해. 서툰 날 빛나게 해준 날에 기억들로 날 아름답게 해. 이번 트랙을 끝내자. Time stage we go up. 만나면 샷 달콤한 풍선껌 이젠 또 씹었네. 시간 가도 식지 않을 걸. 몸만 사려 Don't play we go. 아무리 빨리 달려도 we don't run out. 밤과 낮의 차이 상관없이 stay alive. Look time fly we fly 변화와 timing 순식간 달라 everyday.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 you know why. 나를 바라보는 네 두 눈 기도만이 날 자유롭게 해. 이번 트랙을 끝내자. Down stage we go up. 빛나게 해준 날에 yeah, 기억들로 날 아름답게 해. 이번 트랙을 끝내자. Down stage we go up. We go up, up, up, up, up, go up. We go up, up, up, up, go up. 오늘의 주제인 발레 한번 그 기원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통 발레는 궁중 무용에서 기원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의 무용은 지금과 달리 종교의식의 일부였다고 해요. 태풍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종교의식이 바로 무용의 시작이랍니다. 종교의식이라고 하면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떠오르잖아요. 그와 달리 무용은 경쾌한 느낌이나 발랄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종교의식과 무용,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용의 근원이 종교의식이라니 신선한 충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종교의 일부분이었던 무용이 어떻게 지금의 예술 장르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 전환점은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이 춤의 주체가 되면서 무용은 지금의 여흥과 항요의 대상이 된 거죠. 오늘의 주제인 발레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인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발달하였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프랑스 왕비인 카트린 드 메디시드가 이탈리아의 궁중무용을 왕실로 들어오면서 궁중 연희 형식의 가장 무도회가 발달하였고 이것이 바로 발레의 기원입니다. 베게린의 스퀘어. 저는 발레는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에 서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는 혹독한 훈련과 신체 단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스포츠의 면모를, 발레를 감상하는 관객은 음악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무용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술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게 발레의 큰 장점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서는 발레 공연을 즐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발레도 한번 매료되면 뮤지컬이나 영화 같은 다른 예술 작품들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장르인데 말이죠. 그리고 발레 공연이라 생각하면 왠지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처럼 가격이 매우 비쌀 것 같지만 부담되지 않는 가격선의 발레 공연도 많이 있답니다. 광주 시립발레단의 기획 공연이 발레 살롱 콘서트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린다던데 물론 지금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가 광주까지 가서 발레 공연을 보는 건 무리지만 그래도 혹시 정말 혹시 이번 주 주말에 광주 갈 일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관람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발레를 여러분도 좋아하시면 좋겠네요. 비투비의 봄날의 기억. 차가운 계절은 지나고 봄이 또 찾아왔죠. 이렇게 시린 겨울을 우린 잘 버텨냈네요.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너무 넘쳐났지만 계절의 포근함으로 또 이겨내야죠. Remember that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어제의 추억인 내일을 그저 잊혀지기를 힘겨운 발걸음으로 빚어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신다. 시간 널었던 땅도 녹아내리고 계절의 반복 그 속에 미련인지 알 수 없는 지금 기쁘는 시간을 되돌려줘. 지금 난 그대로 돌아와 있어 때 맞춰 떠나던 여행처럼 썩 나쁘지 않은 기분 하지만 또 뭉클해지는 가슴이 말하는 메시지는 I wanna give you my mind 그 아름다운 날들 지나가죠. 오늘의 기억에 내일은 그저 웃을 수 있게 오늘도 발걸음으로 끼죠.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귀로만 듣지 말고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일 차례죠. 아, 그런데 흔히들 발레는 어릴 때 시작해야 하는 운동이다 라고들 하죠. 발레를 잘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아주 중요한데 아무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굳어가다 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록 발레리나가 되기엔 늦었을지언정 취미로 발레를 하기에 20대는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랍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발레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취미 발레나 다이어트 발레 학원도 많고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발레 학원에 대해 열심히 소개해도 운동을 싫어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만히 누워있는 여러분께 바로 홈발레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필라테스, 홈트는 들어보셨어도 홈발레는 처음이시죠. 발레도 은근히 집에서도 많이들 하시는 운동인데요. 발레를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급 추천해드릴게요. 바로 수빈쌤 홈발레 유튜브 채널입니다. 초보 발레부터 통증 완화를 위한 발레까지 모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채널이니 오늘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씩이라도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유리의 블랭크. 거울 속에 비친 Now I'm shining. 매일 설렘이란 옷을 입지 한 곳 들뜬 heart 발에 따라 walking 이 순간이 좋아 move on Never hate it hate it 삐뚤빼뚤해도 못한 never slow down 한편의 영화처럼 계속 keep on going 나로 번져가 내 손과 One, two, three, not simple A, B, C 정해진 정답은 sorry not mine Do what I wanna do 들려도 I don't mind 날 비워둘래 답이 없어 완벽해도 이 순간이 그저 나야 Don't feel it I'm just a black bag Most Valuable Program MVP Most Valuable Program 가장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우리 라디오의 코너인데요. 오늘의 추천 작품은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천재 소년을 그린 영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이 영화는 영국 로열 발레단의 남성 무용수 필립 모슬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인데요. 탄광촌의 가난한 소년이 발레리노가 되기까지의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한몸에 샀던 영화랍니다. 오디션을 통해 주인공 빌리 역을 맡게 된 제이비 벨은 실제로 극중 빌리처럼 어릴 적 남자가 발레를 한다는 놀림과 편견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아픔을 느꼈었기 때문일까요? 제이비 벨이 연기하는 빌리는 저게 정말 연기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왓챠, 웨이브, 시리즈온 등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한 작품이니 주인공 빌리의 화려한 도약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라디오 끝난 후에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하니까 아파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하면 많은 분들께서 강수진 발레리나님의 발을 떠올리실 텐데요. 혹독한 훈련으로 망가진 발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이랍니다.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가득한 발을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무대 이면에는 수많은 노력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나만 알고 있는 힘듦이 있으니 말이에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뿌듯함과 즐거움뿐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도 함께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새로운 운동 이야기와 교훈으로 함께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김태환, 저는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H UBS